빠져도 꺼져버린 이 밤에 빗물은 창에 흐르고 잃어버린 모습 하나 너무도 보고파 이 밤 이유리 창에 비치는 해처럼 모습이 있네 누군가 아무도 없는 이 밤은 가고 외로워 이 촛불 만타네 I'm not afraid.